일본 당국이 제1조선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조치 처리를 요구하는 지바 학교 긴급 집회가 4월 29일 지바 조선 초중급 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. 집회에는 지바연의 총연 일꾼들과 동포 및 학부모들, 지바 학교의 해송원들을 비롯한 일본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. 지바시 당국은 4월 27일 지바 조선 초중급 학교에서 진행된 미술 전람회에 전시된 학생들의 작품들 가운데 구 일본군의 잔인성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형상한 그림이 들어있었으며 예술 발표회에서 학생들이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골고들며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.